푸른 밤 나희덕.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.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. 사랑에서 치욕으로,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,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.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.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.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. 한 접시의 시, 그 첫 번째 만찬은 나희덕 시인과 함께합니다. 푸른 밤, 이미 유명하시죠? 저는 이 시로 나희덕 시인을 알게 됐습니다. 한 접시의 시라는 프로그램 이름도 나희덕 시인의 책에서 빌려왔어요. 나희덕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. 뿌리에게라는 시에는 탄생 비화가 있는데요. 나희덕 시인은 대학교를 다닐 때 시 창작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시 쓰기 과제를 하기 위해 학교 뒷산을 올랐습니다. 시인은 뒷산에 올랐을 때 붉게 물든 흙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면서 생명력에 감전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. 마치 흙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느껴졌고 순간적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뿌리에게입니다. 시인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이 시를 투고했고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것입니다. 이후로도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썼고 그녀의 글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저는 그 이유가 나희덕 시인의 시가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 현대시들은 작가의 의도나 그 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나희덕 시인의 시는 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시를 감상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앞서 읽었던 푸른 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푸른 밤은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입니다. 시인은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게 치욕이라고 말합니다. 사랑만큼 행복한 것도 없지만 사랑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으니까요.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것, 이런 게 사랑이죠. 왜 시를 쓰는가?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 세상의 소리들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. 특히 살아있는 존재들이 내는 울음소리를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듣고 싶다. 사물을 통해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, 아니 사물 자체가 말하거나 울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으면 그 속에는 이미 시가 흐르고 있다. 나희덕 시인은 현실의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. 환경에 관한 시나 산문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대표적인 시가 배추의 마음입니다.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는 배추를 키우면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느끼는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. 다른 생명을 위해 기꺼이 제 한 몸을 내어주는 배추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을 나누는 자연친화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죠. 나이덕 시인의 작품들은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생명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함께 이야기한 뿌리에게 배추의 마음도 그렇네요. 시간상 같이 읽지 못한 시와 이야기들이 많아 아쉽습니다. 오늘 저녁 나이덕 시인의 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이덕 시인과 함께한 저녁 만찬 어떠셨나요? 따뜻하고 배부른 저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한 접시의 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다시 만나요.